기사 한둘이 서울 가서 돈 벌면은 날 데려간다더니 서울 여자 앞세우고 체면 없이 돌아왔어. 일자라는 동네처럼 왜 바람 흘렸어. 삼돌이는 거짓말, 삼돌이는 거짓말쟁이야. 삼돌이는 거짓말쟁이야.